또 해줄 게 많은데 나를 떠나버린 사람. 우리 어떻게 살아요? 숨 마셔도 난 다시 그대가 기억이 나는 걸요.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댈 만나면 그대를 난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요? I believe you. 나를 떠나버린 사람 있지만 사랑했었나 봐. 이렇게 아픈 걸 보면 나를 버린 미운 사람을. 너무나 겁이 많아서 너무나 마음이 약해서 다른 사람